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뉴니지 공화국 국경절 61세 즈음에서 20일 이 나라 대통령 무함마드 알파지 까이두 아치십시에게 축조를 보냈습니다. 축조는 나라의 안정과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대통령과 뉴니지 공화국 인민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